HUBS. メモリーアーカイブ。우리는모두저마다의기억으로하루하루를살아갑니다행복한기억은삶의원동력이되고아픈기억은큰교훈을남기죠이렇게소중한기억들은우리의마음속에차곡차곡저장되는데요저희는이기억저장소를메모리아카이브라고부른답니다그렇다면오늘은어떤소중한기억을아카이브에서꺼내볼까요12월이찾아오고이제만연한겨울이왔음을실감하는요즘입니다차가운바람이얼굴을붉히고내뱉는숨결마다하얀입김이공중에떠오르죠나무들도겨울잠준비를하는건지한껏움츠러든채로낙엽을떨어뜨리고있고요한없이차가워보이는하늘에서도가끔따뜻한햇살이온기를전해주기도합니다이렇게차가운날씨속에서도우리마음속에따뜻함만유지한다면겨울의아름다움을느낄수있을거예요사실겨울은온세상을하얗게물들일수도있고형형색색의조명으로거리를반짝일수도있거든요시선을조금만바꾸면겨울의정취를마음껏만끽할수있어요그래서오늘메모리아카이브에서는따뜻했던겨울연말에있었던기억을꺼내볼게요오늘꺼내보는기억들로여러분의마음속에따뜻함이가득차오르길바랍니다B1A4 의크리스마스잖아요하얀눈이내려오는데하얗게덮인세상을보면정신없이달리다보니어느새2024년도딱25일남았는데요이제눈깜짝할사이에종강크리스마스그리고새해를맞이하겠죠여러분은어떠신가요올해의끝이후련할수도있고2025년이설레고기다려지는분들도있겠죠솔직히저는설렘보단아쉬움이더큰것같아요올해를돌아보면정말유독빨리지나가버린것같거든요20살이되고친구들과정신없이놀았던연초대학에입학하고바뀐환경에적응하기위해아등바등했던1학기끝없는장마에지치기도잠시방송국에서바쁜시간을보냈던여름 욕심내서 만든 시간표를 소화하기 위해 바빴던 2학기. 나열하기에도 버거울 정도로 다양한 기억들이 올해를 가득 채우고 있는데요. 이렇게 많은 기억을 전부 가지고 2025년으로 가고 싶지만 그랬다간 과부하가 와버릴지도 몰라요. 그래서 저는 연말이 지난 1년 동안 가득 채운 기억을 비우는 시기라고 생각해요. 한 해를 돌아보며 지나간 기억과 수고한 나에게 작별 인사를 보내는 거죠. 미처 올해 채우지 못해 아쉬웠던 것들을 떠올리며 다가올 새로운 날을 위해 준비를 합니다. 소중한 기억 속에 함께한 사람들에게 고마움을 표현하며 다음 2년을 약속하기도 하고요. 이 모든 것들이 지난 1년과 이별하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과정인 거죠. 지난 기억을 비운다고 해서 기억이 온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 메모리 아카이브의 오프닝 다들 알고 계신가요? 소중한 기억들은 보이지 않아도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이고 있잖아요. 언젠가 2024년의 기억이 우리의 삶을 바꾸는 날이 올 거예요. I hate that I remember. I wish I could forget what you did last December. You left my heart a mess. But you're 아리아나 그란데 Last Christmas. 여러분은 연말마다 하는 특별한 이벤트 있으신가요? 아마 가족이나 소중한 사람들과 연말 파티를 개최하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아, 연말마다 여행을 떠나시는 분들도 있겠네요. 저도 매년 연말마다 하는 아주 사소한 이벤트가 하나 있는데 바로 주변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물론 편지는 언제 어디서나 적을 수 있지만 연말에 보내는 편지는 더 특별한 의미가 있거든요. 1년 동안 그 사람과 함께했던 기억을 떠올리다 보면 그 사람을 향한 제 마음이 뚜렷해지거든요. 누군가에겐 한없이 고맙고 미안해지기도 하고 누군가에겐 조금 서운한 마음이 들기도 해요. 이런 감정들을 모두 안고 편지를 적는 거죠. 여러분도 한 번쯤 해보시길 추천해드려요. 편지는 길고 거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적다 보면 할 말이 많이 떠올라서 매번 아주 길어지긴 하는데요. 1년을 돌아봄과 동시에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정리할 좋은 기회가 될 거예요. 편지 말미에 다음 해에도 꼭 함께해달라는 부탁을 하게 된다면 아마 나에게 정말 소중한 사람이란 뜻이겠죠? Christmas back again. 왜 또 겨울 가을은 겨우 넘겼는데 B2B의 울어도 돼. 왜 또 나를 외롭게 겨우 버텼는데 1, 2, 3, 4. 춘 겨울에 굳이 흰 눈이 와야 했는지 많고 많은 계절 중에 왜 겨울인 건지 사랑하던 말들과 다들 죽이네 살리네 하다가들 그날만 되면 모두들 Christmas back and one 어딜 가도 커피 나만 외로워 죽겠지 혼자 먹는 와플 또 왜 이리 맛없는지 나만 혼자 Merry Christmas 무너진 마음 Don't let it snow 그냥 지나갔죠 Christmas back and one 시도 때도 없이 너무 외로워 죽겠지 어디서 그렇게 갑자기 다 만나는지 나만 혼자 외로운 Christmas 무너진 마음 Don't let it snow 그냥 한 번만 딱 지나갔죠 내가 겨울을 싫어하는 이유 짜증날 정도로 추운 내 시거리에 기웃거리는 커플들 대화 속 하트 붙은 기억 손끝이 시리 좀 돌아오는 너의 기억 nope. 또 다시 겨울이 왔죠 올해도 그저 그런 겨울이겠죠 바보처럼 멍하니 추억을 바로 나 홀로 집에 모하니 홀로 듣는 캘돌 내 몸에 퍼져 마시멜로우 달달했던 스윗한 것들도 전부 다 별로 나만 추워 달달달 떨어 니는 좋아 랄랄라 거려 뭐가 그렇게 좋은지 Christmas back and one 어디 가도 커플 나만 외로워 죽겠지 혼자 먹는 와플 또 왜 이리 맛없는지 나만 혼자 Merry Christmas 무너진 마음 Don't let it snow 그냥 지나가죠 Christmas back and one 때도 없이 너무 외로워 죽겠지 저희 가족은 연말이 다가오면 돌려보는 영화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가장 자주 꺼내보는 영화는 바로 해리포터 시리즈입니다. 저희 가족은 그 중에서도 첫 번째 시리즈인 마법사의 돌편을 가장 좋아하는데요. 마법 같은 해리포터 세계관을 처음 열고 소개하는 영화라 보는 사람까지 꿈속에 들어와 있는 것 같은 기분을 들게 하죠. 게다가 영화 속의 주인공들이 크리스마스 선물을 열어보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크리스마스를 맞이한 호그와트 성의 따뜻한 분위기가 연말에 정말 잘 어울린답니다. 해리와 론이 서로에게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외치는 장면은 저까지 크리스마스 인사를 받은 기분을 들게 하죠. 해리포터 외에도 연말에 보면 좋은 영화들은 참 많은데요. 그 중에서 저는 어바웃 타임을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가족을 포함한 주변 사람들에 대한 소중함을 일깨워줄 수 있는 따뜻한 영화입니다. 마지막으로 찰리와 초콜릿 공장이란 영화도 추천해드리고 싶네요. 추운 겨울날 평범하고 가난한 소년 찰리에게 일어난 마법 같은 일을 다루는 영화인데요. 보는 사람까지 환상적인 경험을 할 수 있는 특별한 영화랍니다. 이번 연말에는 가족이나 소중한 사람과 함께 앞서 추천드린 영화를 시청해보는 건 어떨까요? 스트레이 키즈의 24-25 yeah. 고요한 밤 오늘따라 멈추고 싶은 시간 아무도 모를 단 둘만의 공간 hey, Under the stars Yeah, yeah 24-25, babe Just stay with me Let it snow, let it snow 눈이 쌓일수록 불안정한 맘 어딜 가지 못하겠단 말에 더 설레는 너와 나 Now I know, now I know 가지고 싶은 선물은 이 순간 24-25, babe Just stay with me 아낌없이 내려치던 눈보라 우리 사이인 지친 나루들 다 털어줄게 now 오늘은 내게 기대 따뜻한 내 품속에 take a break I want you to stay for Christmas 아늑한 오늘 밤 stay for Christmas 모든 걸 다 내려놔 보고 싶어 영화 마라톤 과연 보기는 할까 유난히 빛나는 머리 위에 미술도 너무 예쁘다 달달한 향 풍기는 분위기 오늘도 간직할래 memory 24 to 25 babe just stay with me let it snow 눈이 쌓일수록 달지는 밤 어딜 가지 못하겠단 말에 또 설레는 너와 가지고 싶은 선물은 이 순간 Just stay with me 어김없이 내려지던 눈보라 오래 쌓인 지친 하루들 다 털어줄게 now 오늘은 내게 기대 따뜻한 내 품속에 Take a breath Wishlist. 메모리 아카이브만의 특별한 코너 메모리 위시리스트 시간입니다. 우리 코너에서는 앞으로 메모리 아카이브에 저장하고 싶은 기억을 소개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진짜 위시리스트처럼 앞으로 하고 싶은 희망사항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오늘은 연말과 관련된 기억을 꺼내보는 중이었습니다. 연말이 되면 남녀노소 상관없이 모두가 하는 일이 하나 있죠. 바로 신년 계획 세우기입니다. 다음에 이루고자 하는 일들을 미리 계획하는 건데요. 저는 매년 연말만 되면 신년 계획을 세우는데 전부 잃어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저는 내년엔 다이어리를 꾸준하게 써보고 싶어요. 항상 연말만 되면 다양한 디자인의 다이어리들이 우수수 쏟아지잖아요. 저는 매번 아주 신중한 고민 끝에 하나를 구매하는데 3월 이후로 적어본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저만 그런 거는 아니죠? 매일매일 일기를 쓴다는 게 쉽다가도 조금만 귀찮아지면 항상 까먹게 되더라고요. 내년엔 꼭 규칙적으로 다이어리를 적는 습관을 길러야겠어요. 또 다이어트도 하고 싶고 내년엔 재밌는 연애도 한번 해보고 싶네요. 진부할 수도 있지만 그만큼 가장 이루기 힘든 것들 아니겠어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신년 계획을 하나씩 세워보는 건 어떨까요? 트와이스의 올해 제일 잘한 일. 1년의 끝을 너와 I remember 우리 추억은 눈처럼 쌓이고 너를 위해 남겨둔 수많은 말이 맴돌아 떨리는 걸 늘 외롭기만 했었던 쓸쓸했었던 12월이 된 외롭지 않아 내가 올해 제일 잘한 일 너를 만난 것 너를 만난 것 너를 만난 것 내가 올해 안 한 일 중에 제일 잘한 일 너와 헤어지지 않을 것 함께 있는 것 All I wanna do All I wanna do 이대로 이대로 이대로 이대로 너와 영원히 그리 All I wanna do All I wanna do 이대로 이대로 이대로 이대로 변하지 않고 우리 나는 모르겠는데 자꾸 티가 나는지 친구들이 놀려 하루 종일 입이 귀에 걸쳤다고 혼자 있어도 내 뒤에 네가 있는 것처럼 느껴 자꾸 기가 빨개지는 걸 어떡해 계속 널 생각해 널 외롭기만 했었던 쓸쓸했었던 12월이 된 외롭지 않아 우 메모리 아카이브에서 꺼내본 기억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메모리 아카이브가 한대방송국에서 송출해드리는 2024년 마지막 점심 라디오였는데요. 첫 방송날 긴장해서 덜덜 떨었던 기억이 어제 같은데 시간이 정말 빠른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매일 새로운 기억을 만드는데요. 어떤 기억은 교훈이 되기도 하고 어떤 기억은 아픔이 되기도 하죠. 하지만 분명한 건 우리의 모든 기억은 우리가 내일을 살아가는데 큰 원동력이 된다는 점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흘러가고 있는 시간을 멈출 수는 없지만 그 시간을 가득 채운 기억들은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이고 있죠. 저는 메모리 아카이브를 통해 잊고 있던 기억을 하나씩 꺼내며 또 다른 소중한 기억을 만들 수 있었는데요. 여러분도 지치고 힘든 날이라면 마음속 깊숙한 곳에 쌓여있는 기억을 하나 꺼내보세요. 너무 오래돼서 빛이 바래버린 기억이라도 세상 밖으로 꺼내는 순간 그 무엇보다 반짝이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반짝임은 여러분의 오늘과 내일까지 환하게 빛내주겠죠? 지금까지 메모리 아카이브는 매주 금요일 여러분에게 찰나의 기억을 만들어드릴 수 있어 행복했는데요.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그 무엇보다 소중하고 반짝이는 기억들로 가득 채워지길 바랄게요. 저는 마지막 아카이브 콜렉터 신예은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또 다른 콜렉터 정승은, 엔지니어 이준서, 아나운서 강태영과 방서인, 금요일 점심의 리포터 김예령과 김민지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HUBS